한도 기억 속에 남아 쓰러지면 널 붙잡고 소리쳐도 오지 않아 널 외치고 붙잡아도 오지 않아 보이지 않아 I feel so I wanna fall